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 통일당 대회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 통일당은 하나의 말레이시아의 구호 밑에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며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과 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 통일당 사이의 진선 협조 관계가 자주 평화 진선의 이념에 따라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 통일당의 활동과 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 통일당 대회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